민족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의 즈음에서 김일성 청년 영예상, 김일성 소년 영예상이 모범적인 저급 청년동맹위원회들과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동맹원들, 소년단원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수여식이 12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들이 전달된 다음 15개의 저급 청년동맹위원회들과 33명의 청년동맹 일꾼, 동맹원들에게 김일성 청년 영예상이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99명의 소년단원들이 김일성 소년 영예상을 수여받았습니다.